Hey, time is too slow for me, baby. Listen here, girl. 흐르는 눈물에 널 지우려 해. 깨끗하게 내 곁을 떠날 수밖에. 난 너무 쉽게 떠나가려 해. 여자를 믿지 마. 생각하기 싫은 목소리 그친 내 요청이 어차피 참 내 마른 입술. Hey baby say no. 어떻게 hey, yeah, hey. 어떻게 너 돌아올 수 있겠니. Come back, girl. Don't let me cry. 울다 울다 지쳐 쓰러져만 가.